동화 한국어 버전. 다이아몬드와 두꺼비. 옛날 옛날 한마을에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리날이라는 딸이 있었죠. 어부는 매일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고 가족을 위해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부가 강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다란 나뭇잎 위에 아기가 실려 강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기가 강무리를 둥둥 떠다니고 있다니! 얼른 구해줘야겠어! 안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을지도 몰라! 어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져서 무사히 아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이 아기가 나뭇잎에 실려 강무리를 떠다니고 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해왔어! 우리에게 이미 딸이 있잖아!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어부는 데려온 아기를 피오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따가 똑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죠. 세월이 흐르고 리나와 피오나는 아름다운 소녀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리나의 성격은 엄마를 꼭 닮은 반면 피오나는 어부처럼 아주아주 다정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오나는 슬퍼했죠. 네가 불운을 갖고 왔기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날이 갈수록 어부의 아내는 피오나를 점점 더 미워했습니다. 피오나를 하인처럼 부려먹기 시작했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피오나는 밥도 부엌에서 혼자 먹었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 하루에 두 번이나 나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2km가 넘는 곳에 걸어가서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집에 갖고 와야 했죠. 하루는 피오나가 분수대 앞에서 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인이 다가와서 피오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 아름다운 아가씨, 내가 그 물병에 있는 물을 마셔도 될까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거든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피오나는 눈물을 닦고 노부인의 손에 물을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덕분에 노부인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죠. 노부인은 물을 다 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친절한 아가씨군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아가씨가 슬퍼서 울 때마다 손을 이렇게 가슴에 갖다 대면 흐르는 눈물이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변할 거예요. 사실 그 노부인은 요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두 손을 마주잡자 다시 요정으로 변신해버렸죠. 피오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오나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요정은 미소를 짓고서는 사라졌습니다. 피오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물 하나 떠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랑 리나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알아? 당장 물을 부엌에 갖다 놔! 죄송해요, 어머니. 피오나는 부엌에 가서 물병을 내려놓았고 서러운 마음에 곧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요정이 말했던 것처럼 피오나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변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들어와 피오나의 눈에서 쏟아지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보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네 뺨에서 떨어지다니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피오나는 분수대 옆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나! 지금 당장 분수대로 가거라. 너도 피오나와 똑같이 되면 무척이나 기쁘겠지? 분수대에서 물을 뜨다가 한 노부인이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예의 바르게 물을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너도 피오나처럼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잔뜩 갖게 될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착하구나. 얼른 가거라. 리나는 반짝반짝하는 은주조자를 들고서 분수대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리나가 분수대에서 주전자에 물을 담고 있을 때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저쪽 숲에서 걸어왔습니다. 아가씨는 리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죠. 예쁜 아가씨,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조금 마실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물이나 주려고 여기 온 줄 알아요? 아무한테나 물을 주려고 은주전자 들고 이 먼 길을 걸어온 줄 아느냐고요?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좋다. 이토록 무례하고 불친절하다니. 앞으로는 네가 말을 할 때마다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소리가 나게 저주를 걸어버리겠다. 리나가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두꺼비 소리만 났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은 리나는 슬프게 흐느꼈지만 이미 목에서는 계속해서 두꺼비 소리만 날 뿐이었죠. 내 딸 리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리나는 설명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두꺼비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리나가 저주를 받았어. 내 딸이 저주를 받다니. 이럴 수가.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언젠간 네가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얼른 가서 딸감을 구해오도록 해. 내 딸 리나가 배가 고플 거 아니니. 피오나는 슬피 울며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나가면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오나는 혼자 헛간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워 햇살 가득한 날 부디 내 슬픔과 고통을 모두 가져가렴. 바로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왕자님이 멀리서 피오나를 보았습니다. 피오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왕자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오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한 것이죠. 피오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자님이 자기를 본 것도 알지 못했죠. 피오나의 얼굴이 꼭 보고 싶었던 왕자님은 경원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한 후 피오나를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저희 집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헛간 앞에서 한 아가씨가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 목소리를 듣고 반하고 말았어. 그 아가씨가 누구요? 그 애는 제 딸이랍니다.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게요. 리나, 어서 피오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봐. 왕자님이 널 만나러 오셨어. 그대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소. 그대 노래를 듣고 반했지 뭐요. 부디 청한 건데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한 번만 더 노래를 불러준다면 무척이나 기쁠 것 같소이다. 그리고 그대의 목소리를 이 조개 껍질에 담아서 우리 어머니께 반드시 꼭 들려드리고 싶소이다.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하실 거요. 리나는 호흡을 가다듬더니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모욕하는 것이오? 경원, 어서 이 무례한 여인을 빨리 잡아서 데리고 가거라. 왕자님, 부디 제 언니를 용서해주세요. 언니가 저주를 받아서 말을 할 때마다 목에서 두꺼비 소리가 나는 거랍니다. 헛간 앞에서 노래를 부른 건 저예요. 왕자는 피오나를 보고 다시 한번 반했지만 의심이 들어 속임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날 위해 노래해줄 수 있겠소? 왕자님, 저주받은 언니를 용서해주세요. 노래를 부른 건 저랍니다. 괴로운 언니를 혼내지 마세요. 멋지고 강인한 왕자님 부탁드립니다. 왕자는 피오나의 목소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대 목소리는 그대 얼굴만큼 아름답구려. 그건 분명히 그대의 마음이 곱기 때문일 것이오. 그대를 나의 아내로 꼭 맞이하고 싶소.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 언니의 꿈이 왕자님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난 거짓말쟁이 두꺼비야 결혼할 수 없소. 피오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법사 요정님, 부디 저를 도와주러 오셔서 축복을 언니에게 주세요. 제가 언니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겠어요. 부디 언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언니가 왕자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피오나를 본 리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흐느끼면서 주저하는 채 피오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정이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네가 반성하고 깨달았구나. 이제 그 저주를 풀어주겠다. 앞으로는 네가 말할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네 목에서 날 것이다. 요정이 마술 지팡이를 흔들었더니 리나에게 마법이 걸렸습니다. 피오나와 아주 똑같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요정님.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기뻐요.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마술 지팡이를 흔들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피오나,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소? 난 그대의 다정하고 넓은 마음씨에 반하고 말았소. 그리고 그대의 언니 리나는 내 동생과 결혼하면 좋을 듯한데 둘 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 생각엔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피오나는 왕자의 청혼을 받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성대한 파티와 함께 피오나와 리나 모두 결혼했습니다. 왕국에 있던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죠. 하지만 리나의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1년 후 피오나는 아들을 낳았고 왕국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피오나의 품에 안긴 아기 왕자가 갑자기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자 정말 신기하게도 아기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반짝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대신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마음이 또 한 번 보답을 받은 것이죠.